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정을 받았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택정은 오직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자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첫 인사를 마치고 이 편지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감사의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로마 교인들 때문이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 바로 그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는 로마의 교회가 개척된 지 약 20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지금까지 어떤 사도가 직접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직접 세웠다고 한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그곳에 보내면서 베드로를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강력한 영적 지도자 베드로가 있는 그 교회에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러한 편지를 보낼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계기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설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어디입니까? 로마는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의 수도다라고 일컬어졌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치적인 도시였고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욕망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그 도시 로마였습니다. 게다가 모든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모여있었고 영적으로 볼 때는 세계 모든 우상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집합소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게다가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일컬어지는 황제가 거하는 곳 바로 그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척박한 로마 땅에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평신도들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점차 아름다운 모습으로 20년 동안이나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근근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방으로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은 그 바울의 입장에서 어찌 그들이 대견하지 않겠으며 어찌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까지 지금 간증을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것은 무슨 로마 교인들한테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로마 교인들을 위한 간절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칭찬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때는 분명 로마 교인들의 형편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가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하루빨리 로마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고 그 로마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스페인과 저 포르투갈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던 것,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로서의 그러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처럼 로마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한 말들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그 로마 교회 교인들과 그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이였지만 바울과 로마 교회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영적인 교제는 그러한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교통함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할 때마다 쉬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한 성도와 다른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앉아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나서 함께 포옹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되고 진실된 성도들의 교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영적인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마땅히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뜨겁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볼 텐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설교할 때는 본문을 읽어본 다음에 탁 덮어놓지 마시고 이렇게 펼쳐놓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좋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이미 영적으로는 깊은 교제를 해왔던 그러한 사이였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육신적으로도 직접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고, 주여 우리가 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인이나 어떤 좋아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서로 만나보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했던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너희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떤 영적인 선물을 하루라도 빨리 로마 교회에 가서 그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는데 그 신령한 은사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그때까지 그 로마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떤 사도를 통해서 강력한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아주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받은 그러한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비록 지금까지 올바른 기초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보다 더 깊고도 오묘하고 풍부한 기독교의 진리를 올바로 배우고 그들이 익히는 것이 아주 절실하고 시급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신령한 진리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힘있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이유는 단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만남은 피차간에 있어서 안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다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어떤 위로와 격려받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해봅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논산이든 어디든 훈련소에 보내서 그 아이가 6주 동안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고생을 하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모욕을 분명히 당할 것이고 정말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첫 면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부모가 얼마나 마음에 긴장이 되고 또 기대가 되겠습니까?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여러 음식들을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아이의 입은 하나인데 한 10인분 정도는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과정에서도 기쁨으로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는 아들 면회를 갑니다. 아들이 좀 경기도에 복무했으면 참 좋겠는데 서울 기준으로 왜 우리 아들은 하필이면 저 강원도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지 그래도 새벽부터 일찌감치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고생하고 있는 그 아들을 잘 먹이고 싶은 그러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이것을 우리 아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아들을 만나고 오게 되면 그 음식을 잘 먹은 아들만 좋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들 보내놓고 두 달, 세 달 염려하고 있었는데 건강이 잘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오게 되면 부모도 안심이 되고 부모도 그 마음 가운데 안위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그 로마 교회를 염려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오면 내 마음도 좀 편해질 것 같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된 그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목사와 또 신실한 성도들이 만나게 되면 성도들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영적인 충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 인도자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구역원들과 함께 구역예배를 통해서 나누는데 그 구역 식구가 믿음이 성장하고 점차 마음을 열게 되고 점차 주님 앞에 제자로 헌신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함께 그 구역 인도자도 구역장들도 마음의 안위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서로 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총의 식구들은 이처럼 서로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우리가 서로를 만나볼 때마다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피차 안위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제를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주님 보실 때도 사랑스럽고 우리 가운데서도 평안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간절히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금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몇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두 부류로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태리를 가보신 분 계십니까? 사진으로라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로마는 지금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난 문화유산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조상 잘 만나가지고 그 후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는 지금으로 볼 때 엄청난 유산을 남겨놓은 것 같지만 사실 창조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대부분 헬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 문화를 계승해서 약간 변형시키고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공용어가 라틴어였는데 그 가운데서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알고 헬라의 문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헬라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을 야만인, 즉 바로바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빚진 자들 있으십니까? 돈 빚진 사람들. 빚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까? 우리가 한국 영화를 보면 요즘에 한국 영화가 왜 다 그렇게 만드는지 극단적인 아주 폭력적인 영화가 많이 있는데 그 폭력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채업자 이야기입니다. 사채를 잘못해서 가정이 붕괴되고 삶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좀 과장되어서 그렇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뉴질랜드에 살아가면서도 집을 샀는데 거기에 모기지를 좀 끼고 있으면 야, 이 모기지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되면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게다가 지금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기는 금전 문제로 빚을 갚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단어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의 초반에서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나 한 것이 있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또 이번 본문 가운데서는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빚이 금전적인 빚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빚입니까? 바로 영적인 빚입니다. 바울은 내가 영적으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빚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갚아야 하는지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던 초대교회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해야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날마다 빚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원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원래 유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좀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구를 하는 가운데 그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이 다름 아니라 바울 자신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그러한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영적으로 빚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스스로 나는 영적으로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꿈과 비전을 올바로 허락해 주는 것이 영적인 빚진자 의식, 채무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 중심으로 우리 가정 중심으로만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우리가 영광받을까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고 우리는 필요에 따라 선교하고 내가 가지 못할 때는 후원도 하고 통화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빚진 마음은 세상의 빚과는 다릅니다. 빚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진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그 빚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아서 내 생명이고 구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주님은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시면서 그 바울만 빚진 사람이 아니라 나도 영적으로 빚진 사람이다. 바울만 채무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빚졌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 이러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빚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갚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목해야 할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인데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곳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회장을 비롯해서 중고등학생들 한번 15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로마서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책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10편에서 15편 이상의 설교문을 읽거나 듣게 됩니다.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재미있고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15절을 학자들은 굉장히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그것에 반해서 목회자들은 이 15절을 굉장히 강조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예, 로마에 있는 신자들,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만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온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로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로마 교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설립된 지가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지도자 없이 개척된 교회가 세계의 중심 로마에 버티는 가운데 정말로 핍박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역경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도록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가 이어져 가면서 그들이 가졌던 첫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이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연조가 깊어가면서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만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감격을 잃어버리고 점차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규칙들만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 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혼합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이었다가 나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다가 뭐 그 과정은 제가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순간에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집단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신학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비롯해서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 유대 사람들은 할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구약에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할례와 율법은 유대인들의 문화지 우리의 문화와는 아무 상관없다. 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교회 가운데서 교리적인 충돌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복음을 다시금 들어야 했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더욱이 세 번째로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죄악을 다 모아놓은 그러한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여기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막 성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어젠가 그제가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미국에서는 어느 주에서든지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이 합법이다. 헌법에 일치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미국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로마가 그런 땅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교만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로마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정말로 유혹과 도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로마 교회가 믿음과 순종이 아주 소문난 교회였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주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러한 믿음이 흔들릴 만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외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의 환경은 충분히 로마 교인들의 신앙에 도전적인 상황이었고 또한 내적으로도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로 인해서 갈등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첫사랑의 감동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로마 교인들 가운데서는 신앙의 흔들림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떠날 만한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로마에 적용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로마 교회와 로마 교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문제의식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래 십자가 다 아는 이야기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랑 내가 하도 들어서 다 알고 있지 하면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입니까? 짧은 분입니까? 그런 분들이 비교적 오래 신앙생활 했던 분들 많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저 이야기 다 알지 오늘 본문 무엇인가 처음 듣기만 해도 내가 오늘 무슨 이야기 할지 다 알지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데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이 내 심령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크나큰 문제였습니다. 요한 3서에서 나오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것까지 막고 그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감히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든 뉴질랜드인 교회든 교회 가운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초신자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대부분 오래 다닌 분들의 문제입니다. 왜냐?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고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인간의 전통만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을 이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면서 신앙의 추억에만 빠져있고 지금은 고목나무같이 딱딱하게 굳어있어서 거기서 싹은 나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서리집사님이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구원의 감격을 상실해버렸다면 여러분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의 노예가 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무표정이고 찬양을 해도 별 감흥이 없으니 입을 열 생각도 안 하고 기도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는 맴도는데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이겠습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가르쳐주면서 그 복음의 불을 다시 한번 붙여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고 그들을 방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다기보다는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많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많이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 자신이 죽고 다시금 태어나야 하는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이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번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부활에 동참한 우리는 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언제나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한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신자의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또한 선교지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빚은 마땅히 갚아야 하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버리셔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만나서 전하기를 원했던 그 복음을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배우시고 마음판에 새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은총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